네, 안녕하십니까.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키움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네, 오늘 뭐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좀 차분하게 잘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국에 대한 금리나 지준율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스 이슈, 호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시장에 대한 흐름 상당히 차분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수급까지 해갖고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그리스 이슈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가 부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의 문제로 인해서 유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날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촉발시킬 수 있는 이슈가 그렉시트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국내 보고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렉시트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건 결과를 확인해 보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이슈에서 핵심 뭐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결정해서 그들이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뭐 국내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만 단 하나라도 맞은 게 있습니까? 맞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결과물을 확실하게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지준율, 그다음에 금리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렸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증시의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를 내린 것이 지금 당장 중국에 늘어난 신용장고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화를 깨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의 결과물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지만, 그리스 이슈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온 결과물로만 판단한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 집중 매물 포화를 맡고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지수보다는 여전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종목 포인트는 오늘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가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가장 어찌 보면 인터넷 은행의 개연성이 좀 높은 종목군들로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들 종목으로 굉장히 시장이 관심이 모이면서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있고, 수익률도 시장과 상관없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뭐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좀 특징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그리스 익스포저가 국내가 이제 국내 은행권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가 약 3억 3,200억 정도라고 하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익스포저에 대한 쪽 전부가 뭐 이렇게 부실화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리하게 이제 그 은행으로 놓고 보면 한 37조 원 정도. 근데 우리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큰데, 지금 그 각각 이제 은행에 대한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그 예전에 보게 되면은 그 익스포저가 7분의 1 수준으로 처음에 이제 그리스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때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그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게 뭐 심하게 전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독일 재무장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에 대한 협상은 끝났지만 그리스는 결국은 유로존 회원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러니까 30일 날까지 해서 IMF하고 돈을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디폴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 추가적인 협상, 디폴트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킬 것이냐에 대한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스가 원하는 것은 이제 7월 5일까지에 대한 이 국민투표 때까지의 시한, 이거를 좀 벌기 위한 협상에 대한 쪽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 상황 계속해서 디폴트가 아닌 상황, 뭐 채무 유예 뭐 이런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면서 그리스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투표에 대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만 그리스 국민들의 70%도 유로존 잔류에 대한 쪽을 희망하고 있는 거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아무래도 뭐 치프라스의 퇴진과 아무래도 이제 그 채권단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여론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뭐 70% 7대 3 정도에 비해서 거의 5.5 대 5.5 대 4.5 4.5. 정도의 비율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프라스가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뭐 생명추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걸 거부해라라는 쪽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뭐이 결과물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뭐 해결은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건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 문제를 사태로 인해서 유로존 사이에 균열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여기서 만약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특히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조금 더 싸늘해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지금처럼 종목별로 다른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뭐 외국인들 시각을 보면 제약주 적극적으로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의 반도체 진출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무너졌던 마이크론의 흐름에 연동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는 뭐 하반기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단기 한 2, 3개월 내에는 여전히 개별 종목의 대응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쪽을 왜 이렇게 이제 강하게 22에서 밀어붙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플랜 B를 가는 이유는 시범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아니면 이탈리아에 대한 쪽에서에 대한 똑같은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프라스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 너희들이 만약에 그리스에 대한 행보를 따라갔을 때 그리스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뱅크런에 대한 상황, 세금 납부 거부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시범 케이스로서 지금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 뭐 그 시시각각 시장에 대한 쪽 업데이트 될 텐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기준금리 지준율 이거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와 관련된 게 우리 증시와 따로 놀기 시작한 게 이미 꽤 시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써서 과거처럼 우리 경제에 그 영향에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부양책을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지수에 가깝죠. 그래서 중국의 금리 인하가 당연히 호재이나 과거처럼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금리나 왜 한 거냐? 지준율 왜 낮춘 거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가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부양책을 쓰게 되면 그 부양책이 바로 국내 수출의 증가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지금 그런 그 연결고리가 많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나 중국의 부양책 자체가 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이것이 국내 기업들의 숫자로 돌아오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이슈는 우리 시장에 뭔가 안정화를 줄 수 있는 이슈이기는 하나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악화되었던 경제 지표들 중에 하나 둘씩은 그래도 바닥을 좀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 대책을 강력하게 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만 단기 자금, 단기 금리를 줄이기 위한 단기 자금 시장의 자금 공급 정도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이슈, 중국 이슈 여기까지 지금 잠깐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금 월요일에 하는 코너죠. 스타킹 1등 분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진행할 텐데 자, 이분 우리의 의견보다 이 1등 하신 전문가의 의견 과연 어떻게 지금 의중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스타킹 1위를 지금 기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베스트로 올라오시면서 계속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첫 달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첫 달 주식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 누구구나 라고 아실 텐데 자 스타킹 1위 그리고 그 종목은 NC소프트였습니다. NC소프트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저 이학용 앵커께서는 네. 어디 가셨길래? 출장. 출장이란 미명하에. 미명하에. 네. 어디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메르스 피해서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르스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 네. 그 가능성 VIP야.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네. 메르스 피해서 도망갔다가 딴 거 걸려오는 거 아닌지. 네. 그 지금 네네. 시장에서 그 하나 한번 좀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심하니까 네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슈가 어떤 시장 조정의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사람 일이기 때문에 네네.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양쪽 모두 맨 최악으로 치닫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뭐 그리스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뭐 돈이 있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안 갚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놀고 먹었다가 갑자기 허리띠 졸라 멜려니까 싫은 거죠. 그런 입장에서 때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뭐 받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너 여태까지 놀고 먹었으니까 내놔야 되지 않겠어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좀 덜 노는 부분에 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양자의 그 부분이 또 사람 일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디폴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디폴트 가능성도 높지만 또 맨 마지막에 또 극적으로 또 이렇게 무마해서 합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다라는 거죠. 뭐 국민 투표로 갔다라는 얘기는 현재 그리스 정부가 포기하고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쪽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했던 부분이고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실 그리스 때문에 내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내면을 살펴보면 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거기에 메리스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 인하 있는데 약발은 안 먹히고 미국은 조만간 또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한 뭐 추세로도 보면 아까 제가 잠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추세로도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구간이지 않느냐. 결국 제가 주간 단위로 뭐 엔씨소프트가 이제 수익률이 좋아갖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넘어야 할 산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당장 올해 내내 넘어야 갈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추경 편성한다고 하지만 그건 뭐 언발에 오줌 누길 가능성이 높죠. 즉 약간의 그 돈이 풀려서 기대를 하는 부분의 부류에 약간의 뭐 기대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시장을 돌릴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넘어가야 할 산, 즉 대외 변수죠. 유가, 금리, 환율, 뭐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 이런 부분 다 거시경제 지표들 다 봤을 때 이겨내야 될 부분이 네. 바로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업종이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하고 제약바이오? 게임 업종에서 이겨내자라는 것을 제약바이오 게임 이쪽이 거죠. 계속해서 지금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 올라가도 지금 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예전 같으면 일시적인 테마주로 형성됐던 시절이 굉장히 많았죠. 예, 예. 경기가 둔화됐을 때 하강 국면에서 경기 방어주 형태로서 움직였던 게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제약업종들이 맨 마지막에 끝물 종목들이었는데 지금은 주도요. 제대로 만났죠. 주도업종이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 테마로 형성됐던 이유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 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예. 이제는 시장의 안방만임이 꽤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의 중심 종목이 됐고요. 그럼 화장품은 집에 간 겁니까? 그렇죠. 화장품에 그러니까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를 대안할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네. 전혀 뭐 이상한 쪽에서 치고 나와서 이게 뭐 주도주다 해서 바닥 대비 한미약품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하나 등장하면 스타 플레이어. 예. 그러면 아마 저는 게임 업종에서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기대를 하는데 네. 뭐 그런 바닥 대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총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등장을 알렸고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제가 선발권 빅3, 후발권 빅3 해서 선발권은 한미약품 메디톡스? 아니. 선발권 제약 쪽에서, 빅3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이 선발 빅3고 후발 빅3는 대웅제약, 종근당, 동아이스티 네. 후발 빅3로 이 빅3가 다, 빅6가 다 좋으니까 중형제약사들도 다 움직였고 다 그렇죠. 근데 네. 뭐 바이오 쪽은 당연히 셀트리온, 메디톡스 뭐 이쪽이 치고는 올라오면서 나머지 바이오에 불을 지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아마 제약 바이오가 또 안방 저 건너방으로 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네, 여전히 스타 플레이어는 이쪽이다. 스타 플레이어의 등장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첫 달 주식에 의해서 스타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렇죠.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의 기준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량 뭐 빵 터치면서 뉴스 동반하면서 땀 시장을 움직일만한 사이즈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10조를 네. 갔고요. 그쵸. 지금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합치니까 10조가 됐습니다. 두 종목이 네. 사실 똑같은 기업 분할했던 부분인데 두 종목을 합치니까 10조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10조를 간다는 거를 상상도 못했던 그쵸. 시총이 나왔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다 합쳐야 10조 됐으려나? 그렇죠. 다 합쳐도 10조가 합쳐야 10조 했을 텐데. 네, 됐으려나 해서 네. 고개를 가격했는데 이제 한 종목이 10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가 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클 수 있는 애가 누구냐? 가능성 있는 애가 이제 게임. 저는 게임 업종이지 않느냐? 물론 약간 오늘 하나 나왔잖아. 다우. 다음 핀테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물인터넷 이런 쪽에서 나오면 글쎄요, 사물인터넷은 사물로만 하고 있고 계속 그저 단순 테마주일 테마주?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물인터넷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돈 버는 기업은 실제로 구글이나 삼성전자가 돈을 벌지 중소기업이 돈을 벌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테마주를 붙여먹으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돈 버는 기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 테마주로 보고 말 그대로 한미약품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보여줬다라는 네네. 거죠. 돈이 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어찌됐든 뭐 다음 타자 게임 업종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스타킹에서 네네. 그 스타킹 그 주간 단위에서 보게 되면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 트레이딩도 매우 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 안 하고 많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새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왜 쉬시고 계십니까? 칼을 이렇게 놓고 내려놓고 있어.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네. 키움에서 중장기로 네. 상당히 이제 고객분들은 수익을 많이 주셨지만 단기 트레이딩에서의 또 귀재입니다. 네. 단타 귀재. 단기 거의 단기인데. 네, 단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단기 요즘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제가 하면 하지만 네. 많은 고객분들을 끌고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강의에 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원래 그걸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 굳이? 네, 굳이 제가 그런 걸 보여줄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까지 네.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 거고 강의는 이제 귀찮아서 안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굳이 저는 굳이 그걸로 네. 뜨고 싶은 생각 초도 없기 때문에 그 발톱은 숨기고 그냥 얘 투자로서 이 정도만 하셔도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궁금한 게 NC 소프트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제 그쵸. 얘기를 벌써 1년이 네.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 어떤? 얘가 지금 NC 소프트 케이진 이시스하고 인터넷 은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가능성까지 400억 정도 투자를 했죠. NC 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기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일주일 보려고 들어가신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그쵸. 아니 벌써 그쵸? 뭐 NC 소프트를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뭐 반년이 그쵸, 그쵸. 넘어섰기 예, 예. 때문에 여전히 저는 NC 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한 번 이렇게 쭉 해서 주종현이가 또 한 번 찍으면 한번 아주 그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주를 예. 과연 능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네.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뭐 제약주도 딱히 뭐 뭐라 그럴까 뭐 갈 때 돼서 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약간은 이제 좀 아구가 맞았다 그러냐 톱니바퀴가 맞아서 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게임 업종도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이야 뭐 계속 규제 그러니까 규제 네. 완화한다 그러면서 정작 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또 나왔고요 하여튼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은 적극적으로 그 규제를 풀면서 이제는 뭐 한국 게임 산업을 넘어볼 정도로 컸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방 개구리 마냥 우물한 개구리 마냥 여전히 규제만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물론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산업으로서 보면은 절대 한류 콘텐츠에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게 바로 게임인데 70% 이상을 한류 콘텐츠에 게임이 돈을 벌고 나머지 뭐 방송, 음반 서비스 뭐 이런 거는 실제로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콘텐츠 산업으로서 정말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아시다시피 게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런칭만 하면 로드쇼 런칭만 하면 돈을 버는 게 바로 게임 업종 뭐 진짜 말 그대로 창조 경제 핵심일 수 있는데 아쉽지만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제약이 있고 꼭 이제 중국 가서 돈 벌어야지 올라가는 약간의 그런 좀 그러니까 치중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 성장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LOL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 지금 150주 연속 1등이더라고요. 151주 네. 연속 1등인데 네. 150주면은 3년입니다. 네. 3년 동안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는 LOL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능가하는 게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을 넘어서는 상승 넘어서는 게 아니지 뭐 어마어마한 그렇죠. 넘어서는 상승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네.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 다음 테마가 과연 누구냐. 아니 그럴 가능성 있는 게임 그쵸. 라인업이 있나요? 아니 라인업은 현재까지는 네. 제시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LOL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가능성. LOL을 제치는 게임이 나온다면 그게 초대박주가 된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10배, 20배 이상 간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도 지금 보게 되면 뭐 장애기업에서 뭐 1조짜리 라이센스 하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장래기업에서 그 이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서 제가 네. 하나 부연 설명드리면 LOL이 있기 전에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NC소프트에 있었는데 네. 잠시나마 PC방 점유 1등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 대비해서 뭐 5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던 사이클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2009년도 정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LOL이 지금 이제 151주차 1등인데 이게 이제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 나타난 히트 게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게임 업종도 제약바이오 못지않은 중심에서 있는 뭐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뭐 이런 게임사도 등장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김준현님은 네. 게임하세요? 아 저는 게임을 아예 안 게임을 아예 안 합니까? 네. 아 그 다른 쪽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니, 그거보다 게임을 하면 네. 뭐 완전히 빠져들 것 같아가지고 아예 싹을 네. 자르기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하십니까? LOL 하십니까? 아니 마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를 낳아서 자식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서 결혼을 네.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딱 그 느낌이 드는 멘트라. 네. 어쨌든 저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주의다 보니까 네. 게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좀 그러니까 뭐랄까 적극적인 성장 산업으로 키운다면 대한민국 게임이 저는 세계를 주도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먼 미래지만. 네네. 아 그러면 인터넷 뱅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 뱅킹. 아 그거는 그거 갖고 사이즈가 커지기 위해서는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하면 이건 네네. 대박 아니야? 뭐 가능하죠. 왜냐면은 네. 사실은 그 잘 아시겠지만 아이템에 대한 쪽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그쵸. 그 자체 물가를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사이버 경제를 경제. 운영하는 거 하나의 국가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인스트루트가. 네네. 거기다가 보안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이 해서 해킹 당하면 다시 수리하고 해킹 당하면 수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플랫폼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게 또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새로운 네. 경제 하나에서 나타난 그 경제의 네. 또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수익성으로 감안한다면 아직 먼 미래지 않겠느냐. 아직 초반의 걸음마 단계인 핀테크를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드립니다. 전 아직까지는 그거 갖고 뭐 10배, 20배 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 네. 게임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네. 될 건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고 지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크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뭐 게임업계 아는 이제 지인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안 좋게 얘기하는 회사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왜냐하면 네. 회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이 정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김택진 회장과 그 밑에 있는 뭐 부인과 동생의 어떤 파워게임 이런 것 때문에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인력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리니지라든지 향후 게임 라인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회사의 내부적인 서열 구조 정리는 좀 빨리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화려해서 그런데 게임주 중에서 진짜 돈 벌고 있는 알짜들은 비상장이더라라는 거죠. 네. 그렇죠. 비상장이 지금 중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고 사상장. 실제로 이번에 네. 게임 그 대전에서도 G스타에서도 NC소프트 게임보다 더 높게 인정받은 것이 비상장 회사의 네.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회사의 이제 관계자 지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장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상장할 마음이 없다. 그쵸. 대주주 지분율도 뭐 70%가 넘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게임주는 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중국의 경쟁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점 특히 네. 모바일 게임 같은 쪽에서는 중국의 게임 경쟁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NC가 지금 게임만으로 이렇게 밀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지어서 좀 더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한 네. 적이 있잖아요 네. 게임 아이템을 아예 그 연결하는 것을 그 인터넷 금융을 그런 쪽으로만 특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쪽만 특화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뭐 인터넷 은행 만들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했던 그 아이템 거래소를 네네. 합법화해가지고 네. 그런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안 풀어줬죠. 네. 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 안 풀어줘. 그거 아이템 거래 합법화해주면 네. 많이 안 돌아다니지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야, PC방이 대박 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전에 그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한참 유행했을 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PC방에서 하면 단가가 안 나온다는 거라. 아~ 비트코인 단가가 네.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업용 전기를 써야 되는데 면세가 되는 농업용 전기를 써서 컨테이너 박스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 그러면 단가가 맞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세를 못 맞출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저 말을 네.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네. 그 채굴한다라는 개념을 네. 아마 이 비트코인을 채굴 하기 네. 위해서 말 그대로 그래서 갖고 땅을 파는 게 내가 얘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IT 거래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아마 게임에 매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소프트 얘기 한번 보겠고 그 NC소프트에 대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모바일 진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주는 리니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NC소프트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이죠. 거기 언제쯤 리니지야? 그러니까 18년 됐습니다. 네. 욕 같아 보이지만 18년 됐. 2008년인가요? 네. 98년 죄송합니다. 네네. 98년 리니지 1이 18년 됐던 게임인데 네. 아직도 현금을 마련해 주, 그러니까 짜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모바일 게임 진출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내느냐가 포인트인데 어찌 됐든 뭐 그 정도 영역에서 게임 업종이 뭐 2000억대 후반에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리 뭐랄까 고평가 논란을 얘기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모바일 게임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성공 요인이다 보니까 거기에만 포인트를 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이제 배당도 좀 더 준다 작년서부터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도 지금 시장에서 뭐 종목마다 걱정 안 하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약주를 지금 산다? 당장 사면은 가장 무서운 게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뭐 밑에 당장 실적 없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거 없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빠졌을 때 폭락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신 데 있어서 각각의 고민은 다 있는데 그나마 그 고민이 덜한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계속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주동현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좀 개별주 장세 그러니까 여전히 게임 제약 바이오 코스피 그쵸. 쪽은 별로 이렇게 별 보일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돈 없는 기관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네. 코스닥 개별주 조금 사가지고 힘 자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딱히 기관들이 할 게 없다라는 거죠. 딱히 매수를 코스피 쪽에서 많이 하더라도 티도 안 나고 올라가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작은 종목 갖고 힘 자랑하는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결국은 이런 중성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 게임 이쪽에 대한 쪽을 그렇죠. 아주 그냥 심플하게 네. 뭐 딴 거 볼 거 없네. 그렇죠. 네. 이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물론 있긴 할 겁니다만 전반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 당장 진짜로 최악의 경우 이제 디폴트로 유럽에 대한 우려를 했을 때 네. 거기에 피해 안 볼 대한민국 수출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종목은 그럼 뭡니까? 이번 주 종목 이번 주 종목은 동아 소시홀딩스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시를 해드리자마자 이름도 급등해가지고 좋아요. 왜냐면 최근에 지주사들이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1등이네요. 예, 이건 뭐 추세를 뚫고 오늘 아주 네.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본주보다 지주사를 네. 더 쳐주는 시대가 온 거죠. 불과 한 2-3년 네네.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스타킹이 있습니다. 스타킹이 오늘 시초가 편입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얼마 안 올라갔었는데 네네. 지금 오늘 뭐 급등하고 있네요. 13%. 어찌됐든 뭐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동아소시오가 지주회사도 맞지만 바카스 100원 올린 것도 좀 있고 왜냐하면 얘가 그 일반 사업 제약 사업부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순수 지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수 지주는 아닌데 지금 어찌됐든 네. 녹십자보다 녹십자 홀딩스가 더 많이 갖고 네. 정작 한미약품보다 한미 사이언스가 더 많이 갖고 뭐 동아 ST보다 뭐, 어쨌든 그렇죠. 동아 소시홀딩스가 이제 더 많이 갈 차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카스 F와 바카스 D의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바카스 D하고 바카스 F는 아, 카페인의 차이. 네, 카페 그 차이 아 그 그 뭐죠? 그 차의 함유량의 차이인데 그 판매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그 함유량을 낮춰야 된대요. 아. 그래서 바카스 F가 나온 거고 바카스 D는 이제 의약품 병원에 그 약국에서 파는 그런 이제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원 어쨌든 올린 게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소시홀딩스가 순수 지수회사인 줄 알았더니 네. 그때 보니까 이게 지주회사가 아니라 네. 사업회사 일반 그쵸. 의약품 일반 의약품도 예 그쪽도 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번에 그 동아 그 소시홀딩스 말고 그 메지온이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메지온 그 메지온이라고 해서 이 동아 그 동아그룹의 저거 아닙니까? 그 네, 계열 회사 예 계열 회사 네 요 계열 회사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아 메지온은 워낙 네, 별로 관심이 3천억 원더라 관심이 네, 없으시군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이렇게 좀 하바리들이나 관심 가네요. 자 그러면 동아 그럼 동아 ST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동아 ST도 여전히 유효한데 지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이목이 예, 본주보다 지주사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더 주다 보니까 뭐 그게 딱히 뭐 우리가 관심 갖는다고 더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률 상승폭을 보시면은 지주사 중심으로 더 많은 관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네네. 시가총액 1조에 있었던 기업들 네네. 그러니까 보면 부광약품 네. 대웅제약 일양약품 이런 애들이 갑자기 확 뽑았거든요. 네네. 그잖아요. 네. 근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강약품은 빅6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강약품, 그러니까 후발 빅3가 말씀드렸던 대웅제약 종근당 네. 동아이스티가 후발 빅3라고 말씀드렸죠. 아. 매출액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부강약품, 보령제약, 삼진제약 네. 이런 애들이 주르륵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동아소시오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 올라갈 때 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못 갔던 부분에 네.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부터 쭉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동아소시홀딩스까지 네. 아, 주동인 전문가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게임 쪽에 대한 이제 순환매에 대한 네. 그쪽을 노리신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여전히 뭐 지금 뭐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시가총액에서 아마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분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분 그 수익을 내주는 것에 대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평가하고 들어가는구나, 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동인 전문가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뭐 전 세계로 파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만 팔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배짱을 부리면서 그냥 팔고 있단 말이죠. 마이크론이 21조네 시가총액이. 네 비슷합니다. 지금 네네. 하이닉스랑 그 큰 차이가 네네.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기술을 취득해서 충분히 반도체 시장에서 무언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석유보다 더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물론 그 상당수를 외국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의 수출입 입장에서만 놓고 보자면 가장 큰 수입 요인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BOE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LCD 쪽 장비가 반도체 장비와 많이 비슷하죠. 뭐 대부분 뭐 노광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정 공정 대부분의 공정이 다 겹치기 때문에 약간만 고쳐지면 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CVD 같은 화학 증착 장치들은 거의 비슷하다. 뭐 기술이 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비들을 전용할 수 있는 게 BOE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BOE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관련된 뭐 기술자들과 함께 뭐 해당 기업 중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중소형사 몇 개를 인수해서 간다면 불가능한 그런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의외로 장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1, 2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뭐 2020년까지 길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겠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가능성은 있네요. 왜냐하면 인수하지 않고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LG전자에 대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봤죠. 그러니까 LG전자 과거 이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이제 에어컨 자체가 LG전자 제품들이 많은데 최근에 가게 되면은 하이얼 제품들로 바뀌어 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굳이 뭐 사람을 빼오지 않더라도 퇴사하신 분들 그렇죠. 퇴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퇴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좀 더 주겠다. 연봉 두 배 주겠다. 그럼 뭐 현역에 계시는 분들은 몇 배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안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에 의한다라면은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쨌든 간에 이 구간 동안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 위협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당장은 네. 위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쪽은 이 장비 업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장비, 특히 이제 열처리 장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증착 장비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국내 장비들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장비가 이제 일본 장비보다 훨씬 더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LCD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2016년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세제 지원에 대한 쪽 혜택을 또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이 LCD 장비를 이제 같이 하는 곳들, 뭐 예를 들어서 비아트론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을 꾸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 장비 네. 쪽에서도 워닝 IPS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나라에서 1위 업체이긴 합니다만 삼성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쪽으로 물건을 돌리기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PSK처럼 산업 자체는 크지 않은데 업계 내에서는 1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LOT 백튜브 같은 이렇게 뭐 나름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충분히 중국 쪽에 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몸집을 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비아트론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LCD 장비 쪽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 지분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한마디에 제주 반도체가 뭐 주가의 등락폭이 최근에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 30%로 등락폭을 확대시키고 나서 그 종목이 움직였던 이유가 뭐 중국 지분 조금 들어왔다였는데 뭐 이와 관련된 네. 이슈가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것이 영속적인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비 투자했을 때는 확 늘었다가 또 투자 안 하면 바로 유지 보수 때문에 또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비주는 타오를 때 사고 그 다음에 시세가 죽을 때는 또 빨리 파는 게 좀 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주, 그 제주반도체는 맨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 EMLSI였더만. EMLSI 예전에 상장될 때 어쨌든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EMLSI에 대한, EMLSI가 제주반도체로 바뀌었다. 그걸 좀 투자하실 때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SK하이닉스는 뭐 낙폭과대 반등인데, 반도체 관련된 시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뭐 이 정도 위치만 그래도 반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 영향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근데 골드만삭스도 일단 매도 보고서 냈고,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매도 보고서 냈는데, 뭐 실적 때문이라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조금 지금 추세 그리고 마이크론의 네. 실적을 추정해보면 증권사들이 지금 추정했던 것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뭐 과거처럼 뭐 흑자 적자 뭐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이클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꾸준하게 현금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는 저는 레벨업된 게 쉽게 가라앉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의 그 많은 물량들 과연 올라갈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으로 밀어붙여야 그 많은 물량들을 아무도 안 팔고 버티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워낙 주식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뭐 올라와도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많아서 체력적인 한계를 곧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무상감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무상감자 되면 좋긴 하겠지만 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이 네. 뭐 자기 돈 들여서 해주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볼 텐데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채널K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듀얼 카메라 얘기가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듀얼 카메라 얘기가 나왔는데 요 얘기도 보게 되면 이제 전자신문 그 내용이거든요. 전자신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에서 3년 이상을 이 듀얼 카메라를 위해 준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6S부터 이 듀얼 카메라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듀얼 카메라를 가게 되면 일단 메모리 늘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다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 아이폰 6S부터는 램이 2기가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거의 그죠? 뭐 확정된 네. 것 같은데요. 그 얘기에 네.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보게 되면 3년 이상 준비를 해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링스를 인수한 것도 아마 특허나 아니면 기술, 마지막 이제 그 보정 작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듀얼 카메라에 대한 이점을 접목시켜 다양한 앱에 대한 출시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카메라 부품의 80%를 공부하면 라간사가 기자회견에서 카메라 부품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한 발표한 사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80% 공부하면 LG노텍 한 20% 했나? 그동안에 LG노텍은 별로 안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아이폰 6S용 공급량을 맞출 정도로 높지 않다는 소문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차기 아이폰용 듀얼 카메라 장착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1등이 다 못 맞추면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LG 이노텍도 어쨌든 간에 꽃감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도 어쨌든 뭐 실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일 거로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다음 이슈로 한번 볼 텐데 샵 검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샵 검색.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네이버가 샵 검색을 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네이버 모바일 검색을 대폭 개편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요게 글쎄요. 최근에 이제 다음 카카오에 대한 쪽에 치고 올라오는 거 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샵 검색. 일단 뭐 딱 그거죠. 네이버에서 네.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서 다 해결하라. 검색은 네이버에서 하고 실제로 사는 건 11번가나 이런 데 가지 말고 네이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안에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하나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수익도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이 정착이 되게 되면 네이버는 또 이제 독보적인 1위로 계속 눌러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뭐 검색에서는 뭐 부동의 1위인데 만약에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샵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카페 정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만약에 1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포탈이 살아남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네이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고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를 공략하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어차피 추가적으로 이 점유율을 늘리긴 어려우니까 서비스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엔페이와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엔페이가 이런 샵 검색을 중심으로 안착할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의 영향력은 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다음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페이보다는 카카오택시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엠페이. 글쎄요.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다음 카카오가 시장에서 반응은 좋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은 좋고 최근에 금기사 인수 이후에 다음 카카오에 대한 반응인데 뭐 네이버에 대한 반격, 그러니까 반격이라기보다는 네이버가 이제 약간 좀 하는데? 이런 반응 다음 카카오가 좀 하는데?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다음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그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머니타이징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만들 수 있느냐 물론 카카오에서는 돈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카카오도 사실은 게임 하나만 대부분 성공을 했고 뭐 카카오 스토리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카카오 스토리 많이 썼지만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카카오 또 스토리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카카오가 많잖아요. 뭐 카카오 네,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카카오 네. 음악도 있고 네. 굉장히 많죠. 아직까지는 네. 그 카카오 게임 말고는 머니타이징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카카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카카오 대리 요게 아마 핵심이 될 거다. 술 먹으면은 아무 번호도 생각 안 나더라.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술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갈 텐데 수나리가 4천만 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30일 만에. 4천만 병이면은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주 1인당 2병씩은 수나리를 먹어봤다는 건데 수나리 2병 드셨나요? 제가 아마 그 네. 평균을 낮추는 데 일조인 것 같습니다. 평균을 낮췄나요? 안 좋아해서 저는 네. 뭐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평균치에는 제가 저도 안 먹어요.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안 먹는데 네. 이거는 좀 먹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수나리가 1인당 20대 이상 인구 2천만 명을 하면 1인당 2병씩 소화했다라는 건데 수나리가 달거든요. 그러니까 단술에 대한 쪽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그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몽이죠. 자몽. 네. 자몽 어쨌든 간에 이번에 대박이다. 자몽이 대박이고요. 시원수두도 이제 블루 자몽을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무학이나 이게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첨가제를 넣어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쪽에 대한 이쪽이 지금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한 번에 우리가 늘 그렇듯이 허니버터 계속 먹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나가사키 짬뽕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번 그냥 그 기존의 맛이 아닌 기존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어떤 첨가제를 들어간 맛 자체는 오래 유행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초코파이는 계속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정업체들은 수혜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뭐 돈 덜 버는 건 상관없지만 주정업체 주정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정이 저도주 때문에 덜 사용될 거라고 맨 처음에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양으로 이거를 극복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은 소주 그냥 두 병 시켜놓고 먹을 걸 갖다가 얘네들 먹게 되면 네 병이 아니라 여섯 병, 일곱 병을 먹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식점도 대박이고, 주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쪽을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술을 기피하던 여성 소비자들이 네. 이걸 선택하면서 결국은 이게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시태그 달아서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남자분들은 이거 잘 안 올려요. 그쵸.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거든요. 네. 너 이렇게 단소주 먹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실제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주를 뭐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꼭 이게 사진을 남겨서 올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소비자가 떴다라는 점에서 트렌드임은 분명하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트렌드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고 과거에 레몬소주, 오이소주 그렇게 널리 퍼졌다가 한순간에 싹싹으로 들었거든요. 네. 물론 아직도 파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뭐 주정업체에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눈치만 보던 진로가 진출해서 이 판을 더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판을 열어놨던 애들을 죽이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가 진출함으로 인해서 무학이라든지 아니면 롯데칠성의 그 처음처럼 순하리 분위기는 조금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자몽 모히또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소주하고 그 백종원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소주하고 네네. 사이다하고 섞어갖고 깻잎을 넣었는데 깻잎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깻잎 소주가 됐어. 자 여러분들 깻잎 조금만 넣으시고요. 2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빛낸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는 한국투자명인 백인점. 네. 마켓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11 2부에 앞서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금요일 날이었나요? 박지원 대표가 출연을 해서, 지금 그 글래스, 지금 이제 그 세 분의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글래스 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을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영상 한구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박지원 대표가 이제 보내온 영상인데요. 목소리 같이 나가나요? 이번에 저희가 유튜브에도 동영상을 올렸으니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많았고 또 메시지 보내주신 네.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일요일인데 소리가 같이 나가고 있나요? 분들까지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200분이 넘었는데 장영래님, 김주인님 그리고 이지은님 이 세 분께서 그래서 장영래님하고요 김주인님 이재은님인가요? 이재은님인가 해서 세 분한테 지금 메시지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께 지금 보게 되면은 당첨자 지금 선물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6하고 갤럭시 S6 그 아이폰 6 맞죠? 네. 아이폰 6하고 갤럭시 S6 이제 그것만 지금 현재 상태는 장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면 다른 분 줘버리세요. 가격은 3만 원이고 정식 그게 아마 3만 원 언더에서 아마 가격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식 발매는 7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판매가 된과 동시에 물건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2부 뭐 달리 다 바뀐 게 있나요? 1, 2부 때보다 오히려 지수가 내려간 것 같아요. 시작할 네, 때보다. 지수는 네. 지금 뭐 장중 저점 부근에서 계속 맴돌고 있고요. 수급상 변화는 외국인 매물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변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만 뭐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조금 뭐 힘에 부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관건은 선물 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선물 쪽에 지금 미결제는 안 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매도 계약수가 지금 4,400계약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수분을 좀 빠르게 처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중립 관점으로 선물 시장에서 다시 좀 돌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아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공격적인 포지션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나타난 변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외국인들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신규 계약수를 늘려나가면서 어느 쪽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4천 계약 팔았으니까 내일 빠질 거야가 아니라 기존의 포지션을 줄여놓고 중립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내일이나 뭐 이틀 후 정도의 분위기를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쪽 방향을 밀게 되면 그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월물 들어서 지난 월물에 미결제 약정의 임계치는 13만 계약이 넘었는데 이번 월물 들어서 지금 미결제 약정이 10만 계약에서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포지션이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밑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현재 네. 구간에서 중립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그 보고서를 오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유안타 쪽 보고서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 종근당, 유한여행, 코스맥스, 한미약품, 뭐 아모레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투자 의견을 타겟 PER을 45배에서 50배로 바꾼다. 아모레지, 한미약품도 타겟 PER을 40배에서 50배로 바꾼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내용이 있어요. 한국형 OEM, ODM 기업에 대한 쪽 지금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타겟 PER을 50배에서 55배로 바꾼다. 유한양행도 타겟 PER을 25배에서 35배로 바꾼다. 지금 보면 종근당도 25배에서 30배.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논리 자체가 새로운 매출처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이 사서 올리니까 타겟 PER 배수를 지금 잡아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단기 과열 신호. 단기 과열 신호가 나타날 때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논리 자체가 뭐 새로운 매출처를 찾아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이 얼마를 해서 이 놀리는 게 아니라 자꾸 주가가 가니까. 주가가 가니까 이제 매출 그 자꾸 이제 타겟 PER을 높인다라는 건데 타겟 PER 자체가 이렇게 높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 평균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PER이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투자에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직 건실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센스라는 보고서 오늘 이제 KDB 대우에서 나왔는데요. 아이센스는 조만간에 한번 그 IR을 한번 우리 키움증권을 통해서 이 온라인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IR을 진행을 좀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저희가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센스가 성장이 재개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아이센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혈당 스트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 혈당 스트립이라는 건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가 좋아요. 왜냐면은 계속 써야 되니까. 네네. 이런 게 이제 매우 좋은 건데 특히 이 당뇨병, 당뇨 체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셔서 뭐 아이센스 제품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이제 일본산 제품들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거를 쓰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센스가 단순하게 그냥 뭐 혈당 스트립이다 이거 뭐 송도에다 공장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가 어쩌고저쩌고 보다도 가장 큰 모멘텀이 이건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 차이나. 아이센스 차이나에 대한 매출이 지금 이제 중국 공장 캐파가 연 3억 개 정도 수준이 될 거고 향후 10억 개까지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올해 지금 3분기에 공장 건설이 완공되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도에 1분기 산업 생산이 가시화되니까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아이센스 차이나에 대한 쪽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반영시켜 나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마케팅 인력이 한 30명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전까지는 한국산에서 생산된 걸 갖다 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게 되면 이 아이센스 차이나에 대한 향후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혈당 측정기뿐만 아니라 당화열 색소 측정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센스가 뭐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그동안에 이제 측정기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그때 IR에 대한 쪽을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다른 쪽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쪽이 좀 더 집중하는 게 이익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서 몇 개 안 되는 건실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쪽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는 네. 역시 뭐 중국이 좀 답인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의료기기 중국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중국에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주가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이제 그 당뇨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죽을 때까지 없죠. 죽을 때까지 네. 계속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중국의 인구 사이클 자체가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고령화 사이클에 대한 쪽에 진입하는 시점이 한국하고 똑같기 때문에 역시 같은 그 흐름에 대한 쪽에서 놓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메이저 리포트까지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2부 시간에는 윤종민 전문가님이 바빠서 어디 간 사이에 자, 요즘의 대세, 그죠? 대세, 공개 방송을 맞추신 우리 대세 전문가님을 모시도록.